마주 보는 너와 나 이대로 끝인가 봐. 널 붙잡을 순 없나 봐. 찬란한 노을도 차가운 어둠이 되듯이 잠깐 아니지 뭐. 아름다운 너의 모습 나를 꿰뚫 듯한 시선 만날 때마다 너의 그 미소 지금 저 창밖처럼 어두워 두려워져. 떠나가는 너의 모습 비가 내려 널 흐려놔. 마지막 널 바라보면 내 눈앞은 비가 와.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아. 이제 곧 비가 그칠 것 같아. 그대 조금만 더 함께 있어줘. 다행이야 비가 와. 하루 종일 비가 와. 내리는 이 비가 그치면 넌 이제 나를 떠나겠지만 아직 비가 와. 어 제발 멈추지마. 그녀를 잡아줘. 조금 더 울어줘. 죽어도 보낼 수 없어.